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조선 직업 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